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세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복음의 자유라는 것이 경험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종의 멍에를 메고 계속 살아갑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쁨은 고갈되게 되고 율법이 주는 부담감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제 경험으로는 저 자신도 그랬고 또 제가 쭉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봐온 것은 이런 일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참 많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참 돌려서 하는 말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아 이게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은 로마서 6장 2절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제 쭉 그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반응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내가 무반응이에요.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너 자신을 여기라. 그렇게 11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뭔가 하면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왜 죄를 짓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짓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입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명령이에요. 12절에 이 말씀과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근데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모순 같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했는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지배하지 못하는데 왜 지배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까? 지배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왜 이런 말씀을 이 짧은 이 본문에서 한 번은 죄에 대해 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그리고 또 한 번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는 있어요. 먼저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얘기할 때에 이 12절과 14절을 구분하는 것은 죄의 몸, 죽을 몸이라고 나오죠.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과 14절에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와 죽을 몸은 달라요. 너희가 더 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14절에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너희라고 하는 건 신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은 죄가 절대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는 나의 주인일 수가 없어요. 옛날엔 주인이었죠, 물론. 옛날에 나는 죄의 노예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죄는 나에게 더 이상 권리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14절이 말하는 거는 내가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됐다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 체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끊어졌어요. 붙었다 떨어졌다, 자석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사슬이 끊어졌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11절에,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더러 그런 죄를 짓고 있고, 그럼 또 어떻게 이거를 죄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푸는 열쇠는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죄짓게 만드는 본성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 옛 본성, 정욕, 이거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럴 때 내 본성, 육체적인 본성, 나의 정욕, 나의 죄성이 만약에 죽은 것이라면 죄성이 죽었는데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여기 6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예요. 신자는 죽은 자예요. 근데 죄, 욕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미움이 없어져요? 저절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죄성은 있어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죄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이, 이 몸이 죽어야 돼요. 몸이 죽을 때까지, 그걸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그러고 장례식을 하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죄성은 안 없어집니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 때 옛사람이 의미하는 거는 뭔가 하면, 5장에서 이미 사실은 제가 나중에 뭐 로마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5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 아담하고 붙어 있는 나예요. 아담하고 결혼한 나.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연결이 돼. 아담의 빚이 있으면 그 빚이 나에게, 그 보증 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담의 빚이 내 빚이 돼요. 내가 갚아야 되는 책임이 돼요. 아담이 소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것도 내 거가 돼요. 근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은 원죄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원죄를 진 사람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담 안에 있던 자연인,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이 너는 순종하면은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미 순종하지 않은 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순종하지 않는 본성이 나에게 있어서 나 스스로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지은 죄들이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채워져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 율법에 의하면 죽음이죠. 저주죠. 심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김형익이라고 하는 존재의 옛사람, 심판받아 하나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본성, 나의 죄성, 나의 어떤 옛날 정욕,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인간 김형익, 그의 옛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구원받았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대충 망가진 걸 고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좀 내 안에 선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옛 것은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고 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땐 더더욱 그러죠. 자기 괜찮은 거, 자기 안에서 뭔가의 근거를 찾아내고 싶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건질 게 없다고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도리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받을 것, 누릴 것은 뭔가 하면 은혜와 영광과 자비와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어요. 무엇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정도로 예수 믿고 누리게 되는 은혜와 영광과 그 영원한 유업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언제 나의 옛사람이 죽었느냐. 첫째는 그것이 나에게 경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해요. 예수 믿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거는 경험이라고 제가 말하지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미국 시민권을 얻는 이제 이민자들 가운데에서, 한국 이민자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서하고 나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색깔도 안 변하고 속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시민이다가 미국 시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경험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에게 적용됐으니까. 그러나 그런 변화와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 믿을 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고 그랬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는 영원은 손바닥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언덕에 죽으실 때에 김형익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이 존재가 그때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는 태어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모태신앙이다 뭐 이런 걸 하지만은 제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날 사랑하신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30살에 믿었다, 40살에 믿었다, 뭐 15살에 믿었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안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나는 아버지를 몰랐지만 아버지는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간섭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개입하셨고 내 인생을 당신의 손으로 안아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은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지만 나는 그거를 회심하게 될 때에 알아요. 회심할 때. 그래서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됐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천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이 관점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12절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남습니다. 옛사람이 회심 이전에 아담 아래에 있었던,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12절에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거하고 6절 하반절에 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말과 12절에 죽을 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몸인데 죽을 몸. 이제 곧 죽을 몸이에요. 우린 다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는 몸은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100년 후에 파보면 그대로 몸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벌레 먹어요. 다 죽어요. 다 없어져요. 똑같아요. 부활할 때에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몸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부활과 똑같아요. 그는 죽을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를 6절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죄의 몸도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죄의 몸, 죽을 몸이 옛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옛사람이 죽은 목적은 죄의 몸도 죽어서 신자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렇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의 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 죄에 의해 제한되고 통제받는 우리의 몸이라고 설명을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재 몸을 입고 사는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 그러니까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죽으면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신자가 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 존 스토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을 왜곡시키고 졸린 것을 게으름으로 바꾸고 배고픈 것을 탐욕으로 바꾸고 성적인 좋은 욕구를 유욕으로 격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악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게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 게 죄예요? 그런 말이 진짜 있잖아요. 배고픈 게 죄냐? 훔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배고픈 걸 죄라고 얘기하죠? 훔친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배고픈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고 그래서 창조하셨을 때 먹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어라. 먹어야 산다. 뭘 먹으라 그랬어요? 아무거나 다 먹어라. 이 과일들, 동물 잡아먹지 말고 아무거나 다 먹어라. 요건 먹지 마라. 먹는 얘기를 하셨어요. 먹는 본능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그 본능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능들이 다 왜곡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뭐 로마의 귀족들이 그랬다나요? 너무너무 이 먹는 욕구, 먹고 싶은 게 많은데 하루 세 끼밖에 못 먹으니까 인간이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요, 이제 1년에 한 서너 번 LA 가요. 뭐 설교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 LA는 맛있는 게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정해놓고 가요, 맛집을.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박 4일 막 이렇게. 그러면 다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하루에 좀 다섯 개를 먹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몸이 이렇게 됐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다섯 개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절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먹고 더 하고 또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로마 귀족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참 그 먹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본능이 다 그렇게 탐욕으로 그리고 내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에게 부족해서 지금 뭐 우리가 6.25 전쟁 때나 무슨 그 정말 옛날 그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좀 그랬겠죠. 너무 물자가 많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 부족해서 뭐 그런가요? 테레비 틀어보면 저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우리의 욕구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욕구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너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면 옛날에 중국에서도 견물생심 왜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말인지 몰라요. 가만히 만족하고 있다가 내 친구가 나 이거 샀어 그러면 갑자기 열이 나는 거죠. 견물생 멀쩡하다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친구도 소용없어요. 텔레비만 틀면 그냥 다 그런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본능을 정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죄에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과 관련이 있는 얘기라고요. 본능 자체는 선하고 죄가 없지만 이거를 아주 비정상적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지만 성적으로 타락한 지경은 그 지경을 넘어서고 넘어서고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 몸의 사욕이 된 거예요. 왜곡된 본능, 몸의 사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8장 23절 그뿐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죠.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장래에 나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탄식이 있습니다. 이 탄식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탄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6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을 몸이라고 12절에 말했고 6장 12절에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8장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 죄의 몸이 계속 죄의 사욕에 우리를 들이게 되는 죄가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 이 싸움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싸움을 하죠. 신자는 해요. 죄를 막 나는 이제는 무슨 죄를 질까? 무슨 죄를 지면 더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와 싸우지만 더러 죄에게 질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한다고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그 정말 큰 은혜를 받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 삶에 뭐 별로 살지도 않았지만 은혜 받은 최고의 다섯 가지 순간 중에 한 순간으로 세 개 중에 하나를 꼽으래도 꼽을 만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늘 이 문제,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그냥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며 왜 내가 죄를 짓나? 이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나? 나라는 존재는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구원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이론적으로 책도 읽고 설명도 들어보고 하는데 내 경험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설교한 책이 있었어요. Man Made New,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한 책인데 그 책을 들고 댕기면서 읽다가 그 장면이 딱 생각나죠. 그 좌석버스인데 그 시내버스 있고 좌석버스 있었잖아요. 좌석버스, 그날 어떻게 또 비싼 좌석버스를 또 신학생이 탔는지 모르겠지만 좌석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서 밤에 깜깜한데 그때 눈이 잘 보이니까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해결이 됐어요. 그 부분을 제가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었어요.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탄식한다고 할 때 교회가 당하는 박해, 환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신자가 단지 절반만 구원받은 존재라는 단순한 사실이다. 우리의 한 부분은 아직 온전하게 다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속되었지만 우리 몸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절반만 구원받은 half saved, 절반만 구원받아요. 저는 이 말은 절반만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구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나 확실해요.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 썩어지게 될 무덤 속에 들어가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몸의 본능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욕으로 바뀌고 정욕으로 바뀌고 잘못된 아주 왜곡된 욕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본능으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 몸도 구속되게 된 몸도 속량을 받게 될 그날을 탄식한다. 아, 바울이랑 나랑 똑같구나.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 게 정상인 거구나. 내가 문제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좌절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아,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가보면 바울사도는 여기서도 탄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2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읽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5장 2절, 고린도 후서 5장 2절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이 땅에 산다는 거죠. 몸을 입고 산다는 거죠. 탄식하며 또 탄식한다는 말을 쓰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부활할 날을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를. 지금 이 몸은 썩어질 몸이라 자꾸 죄 가운데에 넘어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광스러운 몸, 그 처소를 덧입고 싶다.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장막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몸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실 이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받기를 원하는 거야. 죽기 전에. 그러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죽는 건 벗는 거예요. 이 장막을 벗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아니 나는 죽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사람들 부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주시는 그거를 나는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죽을 몸, 죄의 몸이에요. 이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근데 여전히 내가 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따로 있다고 말해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질 때가 있으니까 내 몸이 구속받아서 속량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비하면 주로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땅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행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빌립보서에서도 그 말을 바울사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탄식이 신자에게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지는 탄식의 종류가 뭔지, 탄식은 다 있으니까 탄식의 종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속삭여서 탄식이에요? 돈이 없어서 탄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돼가지고 탄식이에요? 정말 영적인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탄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탄식은 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를 져도 죄를 짓는 줄 몰라요. 세상의 양심 혹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죄의식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의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요. 이런 싸움을 신자는 해요. 그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에는 죄를 짓지 않을 건데 하는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탄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12절의 명령을, 6장 12절 로마서, 이 명령을 떠나지를 못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 명령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그렇지만 자꾸 내 욕심, 내 본성이 욕심으로 바뀐다고요. 그것을 그것과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기를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육신, 몸은 아주 열등한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몸도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살 때에도 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몸을 입으셨고 부활하실 때에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몸은 이런 몸은 아니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죠? 뭐 음식물이나 무슨 이런 것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써있질 않아서 그렇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없는 몸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 12절에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 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죄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죽을 몸이라고 12절에 되어 있는 게 6절에 죄의 몸이라고 설명된 것하고 같은 거란 말이죠. 자, 정리하면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이게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 이런 사람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야 네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너 자신을 그렇게 여겨.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요. 말의 힘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뭐 말을 자꾸 무슨 말을 많이 하면은 진짜 그렇게 된다 뭐 그러고 뭐 하여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 전체가, 내 존재 전체가 바뀌어서 나에게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위가 나오게 하는 것이 신앙이지, 말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자꾸 습관하고,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번 시작 말 주문처럼 외우고 하루를 시작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아라. 그런 줄로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직설법은 나는 김형익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은 너는 김형익이 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나는 신자입니다. 이건 직설법이에요. 너는 신자처럼 행동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자처럼 행동하면 신자가 됩니까? 안 그래요. 신자처럼 행동한다고 신자가 되지 않아요. 위선자가 되지.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자로 나 자신을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기독교를 율법과 복음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너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무서워하지 말고, 죄가 네 주인이었지만 걔를 무서워하지 마. 걔가 하라고 하지 마.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영화를 보시는지 많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전 많이는 안 보지만 봅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본 영화인데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뭐 아카데미상도 몇 개 받고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840몇 년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북부 쪽은 흑인 자유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남부는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북부에 살고 있는 자유인이었던 흑인, 바이올린도 잘 켜고 아주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서커스단에서 연주를 해주면은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는 술을 마셨다가 마취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아침도 아니에요.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뭐 이만한 쇠사슬에 묶이고 발도 묶이고 흑인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남부에 저 뉴올리언스 남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노예 시장에 이제 쓴 겁니다. 팔려갔어요. 이 사람은 나는 자기 이름이 솔로몬 놀섭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나는 솔로몬 놀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거죠. 그 노예 주인이 이름을 줘줬어요. 너는 플랫이야. 나는 솔로몬 놀섭이라고 맞고 넌 플랫이야 임마. 아니라고 솔로몬, 나는 자유인이라고. 납치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아니야 임마, 너는 노예야. 내가 돈 주고 샀어. 12년 동안을 이 사람이 뭐 주인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난 내 가족에게 돌아가야 돼. 내 아내가 있고 내 딸들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야 된다. 나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러니까 노예가 됐으니까 이제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하지만은 항상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자기 노예가 아니거든. 비록 지금 노예처럼 어떻게 하다가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자유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이 11절 말씀을 생각하게 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범죄했다고요. 여러분이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이 솔로몬 놀섭이 노예 상인, 노예 주인 밑에 노예로 살고 있지만 자기는 한 번도 자기를 노예라고 간주하지 않아요. 자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년이나 어떻게 그 험한 그 세월을 보내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해서 자유인 신분을 회복합니다. 법적으로. 놀라운 얘기죠. 12년을 그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근데 이 사람을 12년 동안 견디게 한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걸 자기는 알기 때문이에요. 난 자유인이,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힘이 뭔가 하면은, 때때로 우리는 경우는 좀 달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참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로 작용하거나 마귀가 송사하죠. 고소하죠.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냐?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길 힘이 없어요. 왜? 마귀도 알고 나도 아는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길지어다라는 얘기는 비록 우리가 범죄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난 새사람이라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깨닫는다는 말이 뭐 머리로만 깨닫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죄는 어떤 죄라고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혼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혼이라는 일이 더러 일어납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혼이 어떤 죄보다 크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자들,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호세아의 얘기 아시잖아요. 호세아는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고멜은 계속 딴 남자한테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아유 나는 넌 지겨워서 난 너하고 못 산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 증거하고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범죄하기 전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치졸하고 더럽고 추잡한 죄를 졌습니다. 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심코 옥상에 올라갔다가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죄의 정욕 속에 복종시킨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죠.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죠.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더러운 죄를 짓고 그 관계가 내가 피해자와 관계가 있다든가 할 때 피해자이거나 용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조차도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인 신자, 성도의 신분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신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몸, 죄의 몸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12절과 14절의 이 차이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나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는 내 주인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계속 나를 그냥 성가시게 하는 그런 존재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죄가 달라요. 이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좌절하면서 신자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굉장히 용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원파 같은 데서 좋아해요. 올거니 우리하고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당장이라도 떨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요. 죄가 넘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5장 20절 21절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나죠? 탕자. 그럴 때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지라는 말 하지 않죠. 죄 안 져야죠. 죄와 싸워 이겨야죠. 그런데 진짜 죄와 싸워서 자기는 백전백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백전백승이라고 오해하고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아야죠.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오늘 오후에 죄에 대한 개념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다. 매 순간 신자는 그것을 내가 누구인지 복음의 진리가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런 담대한 선포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 마귀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자가 거룩해져가는 것은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깊게 배우고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선하심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그 진리로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져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뭐 하나의 한 번 행위를 해가지고 거룩해져 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변해지는 거예요. 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제가 다음 주에 중요한 그 종이를 한 장씩 놓아드릴 거예요. 냉장고에 붙여놓으실 거. 뭐 냉장고에 뭐 짜장면집 이런 거만 붙여놓지 마시고 그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드릴 거를 붙여놓으세요. 냉장고에 붙여놓으셔도 되고 저기 그 중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그거를 보시라고요. 그걸 뭐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면 된다. 뭐 주문처럼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나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외우면 그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진짜 거룩의 의지와 능력, 죄와 싸워 이기려는 생각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신자가 만약에 죄가 내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아무 생각 없이 저항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게 어떻게 신자예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멸하는 것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변할 것이라는 소망을 부인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행한 게 없어요. 근데 행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내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갈래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신자예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이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나는 아직 받은 것 같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을 구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까? 지난주에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 말리에서 일어난 테러, 뭐 우리나라에 없으란 법이 있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저께 케냐에 계신 분인데 케냐도 너무 그런 테러가 많으니까 늘 그런 언제 테러가 뭐, 백화점 가도 테러가 일어나서 죽을 수 있는 거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제가 통화하다가 아유 뭐 서울이라고 우리나라라고 예외겠냐 뭐 광주로는 안 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간 멀쩡히 밥 먹으러 간 사람이 총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다 기도한다니까 기도라는 말도 쓸 수도 없게 되어버렸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래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내용을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우는 여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구원의 은혜와 복락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매 순간 죄를 지을 때조차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라고 여기는 그 매 순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도록 이 싸움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11절에 12절에 말씀하기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싸움을 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이 여기라 하는 말을 바울사도가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35절에서 39절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절정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선언을 우리는 하는 이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 말씀했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크심이에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 은혜에 내가 들어가도록 그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조명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도 주여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랑하는 분들 그 심령 가운데에는 정말 주여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주님 그런 복된 역사를 우리 베샬롬 식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